가라앉은 이 아침을 맞고 지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벗어놓은 옷을 다시 입고 또 하루는 애써 나를 달래주고 변함없이 다들 같은 곳을 향해 소리 없이 도는 시계 바늘처럼 끝도 없는 저기 위저만큼을 겨우 지나서야 내 하루는 진다. 익숙하게 내려놓은 밑은 무덤덤이 쌓여가는 변명 세상 닮은 나를 조각하고 내 모든 걸 깊이 맘에 묻어두고 붉게 물든 오늘도 난 무지개를 쫓아